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활동 양력을 태양절에 즈음해서 백두산 체스코 조선친선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 홈페이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 사진 문헌을 모셨습니다.